꽃이 될까. 내일 또 내일

하지만 나의 허무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네. 아직 못한 말들이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 못했네.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나의